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스크바,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부찐가카. 나는 조선 해방 72돌세에 점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진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준엄한 항일대전의 나날에 공동의 투쟁으로 마련된 조로 친선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변함없이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강력한 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주최 106, 2017년 8월 15일 평양.